동화 한국어 버전 길동무. 아주 아주 먼 옛날 잭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죠. 잭은 언제나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어요. 그는 마음씨 착한 소년이었죠. 잭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급료로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 그 마을을 25개나 마련했죠. 그리고 어느 날 잭은 자신이 모은 돈 전부를 작은 주머니에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났죠. 몇 달 며칠을 걷던 잭은 우연히 아주 오래된 어떤 집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깊은 숲속에다 집을 짓고 살겠어? 분명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일 거야. 오늘은 이곳에서 쉬면 되겠다. 어? 이 관은 집에 비해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새 것 같은데? 이런 곳에 관이 있다니 정말 이상한데? 잭은 문 근처에 앉았어요. 그는 너무나 피곤해서 앉자마자 바로 잠들어버렸죠. 잭은 꿈속에서 어떤 여자를 보았어요. 그녀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부드럽고 긴 머리카락에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잭은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그때 잭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가 울고 있었거든요. 날 구해줘요. 제발 구해줘요. 하지만 잭이 그녀의 손을 잡기도 전에 그는 깨어났어요. 어? 뭐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러는데? 우리 얘기를 들을 사람도 없는데 왜 조용히 하래? 아, 네 말이 맞네. 어서 저 남자 보물이나 챙겨서 여기서 나가자.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넌 누구야? 전 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의 관은 왜 여는 거예요? 불쌍해? 우리한테서 돈을 빌려가놓고 여태 갚지도 않았다고! 이자가 갖고 있던 보물을 챙겨가서 우리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뿐이지! 안 돼요! 비록 그 사람이 죽었다고는 해도 관을 부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요! 금화 25개인데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이거 갖고 어서 가요! 이 사람 관은 부수지 말고요.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은데? 놈이 빌려간 돈은 훨씬 더 많아! 하지만 좋아, 네 말대로 하지! 약속대로 관은 얌전히 두겠어! 잘 있으라고 친구! 이제 잭은 빈털터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잭은 그 아름다운 소녀를 꿈에서 만나기 위해 다시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꿈은 사라졌고 소녀도 마찬가지였죠. 아침이 되자 잭은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그 집을 떠났어요.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한참 동안을 걸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이상한 걸 보게 됐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곳에 자주 오도록 해야겠어. 물론 여기 오는 건 당연히... 어? 안녕하세요. 길을 잃었어요? 내 사전에 길을 잃는다는 건 생각할 수 없지. 왜냐하면 난 아무데도 안 가거든. 내가 세상을 여행하겠다고 결심하면 바람이 불어와 날 어디든 데려다 준다고. 우와, 그거 잘 듣네요. 나도 세상을 여행하고 있어요. 나랑 같이 다닐래요? 그럼 여행 길동무가 되는 건가? 그렇죠. 그거 괜찮네요. 그렇게 잭과 우연히 만난 그의 길동무는 함께 세상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잠깐, 방금 들었어요? 그래, 나도 지금 보았어. 할머니가 앉아계시네. 보아하니 발목을 다치신 것 같아.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할머니를 도와드리자. 잭, 서둘러! 어서 내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파란색 병을 나한테 주어. 안 열려요. 잠겨있어요. 아! 이제 걸을 수 있네? 점프도 할 수 있어! 발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고마워서 어쩌나. 자네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렇다면 그 길다란 나뭇가지를 제게 주시겠어요? 이거? 그럼. 어서 받아.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 나뭇가지로 뭘 하려고요? 난 물건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 어떤 물건이든 쓸모가 있어. 제게 만난 이 새로운 친구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두 사람은 계속 걸어가다가 나지막한 산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같이 이 산을 올라가 보자고. 네? 여기요? 저건 뭐죠? 오, 꼭 새의 날개같이 생겼는데. 세상에, 날개를 두고 가는 새가 어딨어요? 언젠가 내가 새의 날개를 필요로 할 거라는 걸 녀석들이 알았는지도 모르지. 아, 방금 봤어요? 날개가 날았어요. 가방에 마법이 걸렸나 봐요. 그런가? 난 모르겠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 그럼 가자고. 그리고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길동무는 잭에게 그들이 묵을 근사한 호텔을 찾아볼 테니 그동안 거리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길동무를 기다리는 동안 잭은 아주 크고 단호한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비키시오! 공주님 지나가십니다! 뭐야? 설마 이럴 수가 있나? 무슨 일인데 그래? 낡은 집에서 하룻밤 묵을 때 저 아가씨 꿈을 꿨어요. 잭은 새로운 친구에게 자신이 꿨던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알겠군. 내일은 반드시 공주님을 만나러 가도록 해. 잭은 친구의 말을 따랐죠. 아침 햇살이 밝게 모습을 드러내자 잭은 궁전으로 향했어요. 아무런 활기도 느껴지지 않는 오래된 궁전이었죠. 잭은 그곳에 누가 살았는지 궁금했어요. 성으로 들어갔지만 그를 막아서는 경비병은 없었죠. 잭은 슬픈 얼굴로 왕좌에 앉아있는 왕을 보았어요. 잭은 왕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감히 폐하께 드릴 청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래, 알고 있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내 딸에게 청혼을 하려고 찾아왔겠지. 그렇습니다. 기다리게. 조금 있으면 딸애가 나올 거야. 잭은 혼란스러웠지만 감히 왕에게 대꾸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공주가 나타났어요. 공주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고 눈은 흐릿했으며 얼굴은 지난밤보다 훨씬 헬쓱했어요. 하지만 잭은 상관없었죠. 잭은 공주에게 이미 푹 빠져 있었어요. 나의 공주님, 공주님께 청혼을 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먼저 테스트에 통과해야 해요. 날 따라와요. 잭은 행복해하며 공주를 따라갔어요. 머릿속으로는 공주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죠. 잠시 후 성 뒤쪽의 발코니로 들어선 잭은 아래쪽에 있던 호수를 보았어요. 호수가 정말 아름답네요. 호수가 마음에 드나요? 만약 테스트에 실패하면 저 호수에 던져버릴 거예요. 이전에 내게 청혼하러 왔던 자들도 모두 그렇게 됐죠. 그럼 내 말 잘 들어요. 당신은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매일 오전 9시에 궁으로 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해요. 만약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 강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 번 모두 정확히 알아낸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어때요? 하겠어요? 그러기로 했군. 나보다 훨씬 더 제정신이 아닌 친구야.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녀를 사랑해요. 그녀하고 결혼을 못한다면 차라리 악어들과 함께 성 아래 호수에서 사는 편이 나아요. 그래, 알았어. 오늘은 일단 자러 가. 난 잠깐 생각할 게 있어. 잭의 여행 길동무는 친구가 걱정이 됐어요. 잠시 후 잭이 잠들자마자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활과 긴 나뭇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등에 새의 날개를 달고는 궁전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는 어딘가 비밀스러운 궁전과 그곳에 사는 공주의 숨겨진 지시를 알아내고자 했어요. 공주가 지내는 방 가까이 다가간 길동무는 탑 뒤쪽에 몰래 숨었어요. 그리고 공주가 발코니로 나오는 걸 조용히 지켜보았죠. 그는 깜짝 놀랐어요. 공주가 검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간 거예요. 날개가 있다니 평범한 공주는 아니로군. 아무래도 뒤따라 가봐야겠어. 길동무는 자신의 활과 나뭇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공주를 겨냥한 다음 그녀를 향해 나뭇가지 화살을 쐈죠. 공주가 뒤를 돌아보자 그는 나무 뒤에 숨어 몰래 지켜봤어요. 잠시 후 길동무는 깜짝 놀랐어요. 공주의 눈이 초록색이었거든요. 오, 공주가 마법에 걸린 거였어. 길동무는 계속해서 공주를 따라갔어요. 잠시 후 공주는 밑으로 내려가 어느 동굴로 들어갔죠. 그리고 커다란 통로가 나올 때까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의자가 있었는데 초록색 몸에 아주 커다란 괴물이 앉아있었어요. 주인님, 제기라는 젊은 청년이 제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놈이로군. 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자, 받아라. 이걸 그 녀석에게 보여주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주인님. 다음 날 아침,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제기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궁전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공주 앞에 섰죠. 보여줘요, 잭. 내가 뭘 생각하죠? 나의 아름다운 공주님, 공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맞춘 거죠? 공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진심이니까요. 됐어요. 내일 다시 오도록 하세요. 깜짝 놀란 공주는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껏 누구도 답을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공주는 괴물이 그녀에게 장갑을 주는 것을 제게 여행 길동무가 보았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에도 공주는 길을 나섰고 길동무는 공주를 뒤따랐어요. 공주는 동굴로 가 괴물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그러자 괴물도 충격을 받았어요. 괴물은 이번 일이 그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주에게 구슬 세 개를 건네주었죠. 공주는 괴물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후 동굴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번에도 잭은 공주의 생각을 맞췄어요. 궁전 사람들은 기뻐했죠. 그들은 잭이 마법사라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잭은 호텔로 돌아왔어요. 드디어 내일이 3일 중 마지막 날이에요. 공주가 내일은 뭘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건 내일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길동무는 동굴 속의 괴물을 처리할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얼마 후 잭이 잠에 들자 그는 동굴을 향해 날아갔어요. 공주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지? 좋다! 넌 궁전으로 돌아가! 9시가 되기 5분 전에 내 고블린 부하가 내게 상자를 줄 것이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그만 돌아가! 넌 지금 당장 숲으로 가서 무지개의 일곱 색깔을 띠고 있는 아름다운 꽃을 찾아오거라. 그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하나뿐인 꽃이지. 반드시 찾아서 내일 아침 공주에게 전해주도록 해라. 만약 놈이 이걸 맞춘다고 해도 절대로 공주에게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아, 정말 귀여운 녀석이군. 어서 가자. 다음날 아침이 되자 공주는 창문 근처에서 고블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8시 55분이 되었지만 고블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블린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공주님, 폐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9시가 되었어요. 궁전의 홀에는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기적을 보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주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딘가 평소와는 달라 보였죠. 마치 정신이 딴 데 팔린 듯 했어요. 안녕, 내 사랑.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네요. 난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게 뭐지? 어서 말해보게! 존경하는 폐하, 공주님은 사라진 고블린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아니, 저게 뭐야? 저게 대체 뭐죠? 괴물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고블린이라고? 뭐야? 오, 안 돼! 이럴 순 없어! 안 돼! 이건 놔! 안 돼! 당신이 내 마법을 깨졌어요. 감사합니다. 전 이 궁전의 병사입니다. 사악한 괴물이 공주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공주님이 거절하셨어요. 제가 공주님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놈이 저희 둘에게 마법을 걸어버렸어요. 놈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괴물을 없앨 수 있었는데 오늘 당신이 저희를 구해주시고 괴물의 마법까지 깨주신 거예요. 아, 제가 아니에요. 제 친구가 해낸 거예요. 공주님,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잠깐,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계속해서 날 도와줬는데 난 당신 이름도 모르다니.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네요. 내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자네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잭. 난 자네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 돌아오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잭, 내가 자네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지 않나? 아, 참. 그러고 보니 그것도 안 물어봤네요. 예전에 내 집에서 자네 이름을 크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 도둑들에게서 날 지켜주면서 말이야. 자네가 가진 돈 전부를 도둑들에게 줬었지. 금화 스물다섯 개를 모두 말이야. 그 덕분에 난 관 속에서 편히 쉴 수 있었어. 자네는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었지. 이제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났네. 사랑하는 공주를 찾았으니 난 그만 떠나야겠어. 잭은 너무나 슬펐지만 자신의 친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왕국의 백성들은 새로운 왕자를 환영했어요. 잭과 아름다운 공주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럼 안녕.